말씀 함께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시며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군데를 봤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정말로 죽음과 어떤 것도 상관없는 그런 거를 지금도 안 나오네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크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걸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1장 성경책을 모두 다 같이 아니, 앞으로도 내가 많이 읽을 거니까 계속 1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는 음식을 먹은 젊은 이들의 얼굴빛보다 건강하여 보였다. 아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해 보였다. 이 15절 말씀을 딱 머리에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굴 빛이 더 좋아져 건강해 보였는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장 4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에 금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장을 지나여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시며 3년 동안 그대로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야가 있었다. 아멘. 지금 금방 보신 이 말씀 가운데 5절을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일정한 음식을 우선 풍비한 음식, 포도주, 술 이걸 먹게 하는 겁니다. 먹게. 이걸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겠습니다. 그래서 8절서 10절까지 또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되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난자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에 군인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다니엘이 찾아가서 음식을 안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요. 너희 얼굴이 다른 청년들과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 내 목숨이 잘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부디 종들이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부디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우리를 채소와 물을 먹게 하셔서 열흘 동안에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을 이 종 요청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래 그럼 좋다. 열흘 동안에 누가 열심히 먹고 얼굴빛이 어떤가 보자. 그래서 15절입니다. 열흘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는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 그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이 되는 그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각오를 하고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굴빛을 아주 좋게 광택이 나고 윤기가 나고 그들보다 훨씬 좋도록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18절에 왕이 정해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면 끝나는 날 황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에게 모두 느부갓네살 왕으로 데려갔어요. 왕이 그들과 말해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을 왕을 모시게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이 학문 모든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보다 10배나 1000배나 낫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뛰어났다는 걸 임금이 깨달았습니다. 2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력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은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이제 임금님이 꿈을 꿨어요. 꿈. 그런데 이걸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오만 점술 무당 모든 사람 다 해도 꿈을 못 풀어내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화가 나서 다 죽여라 명령한 거예요. 그 가운데 다니엘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이 됐어요. 17절 보면은 16절부터 보겠어요. 다니엘이 곧 왕에게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꿈을 해몽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찾아갔어요. 다니엘이. 이 꿈은 제가 해몽에 들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과 말했습니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구문을 베푸시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간구하자. 똘똘 뭉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내는 꿈을 우리에게 해석해야 됩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간절히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다. 목이 터지고 심장이 끊은 채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께 찬성하고 찬양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쁨에 감사가 올라왔겠습니까? 할렐루야. 24절 보면은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옥에 갔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제자들을 죽이려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바벨론의 제자들과 죽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막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로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유다 포로 가운데 임금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자 왕이 벨들사사이라고도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명까지 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물으시는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가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하신 내 하나님, 그것만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외에는 어떤 사람도 모릅니다.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게 다 이것을 하면서 다 꿈을 다 해석해 줬습니다. 다 해석했습니다. 46절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46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할렐루야.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어요. 그 꿈에 얼마나 죽을 지경으로 조여들어서 하나님의 다니엘이 해결해 줬으니까 얼마나 그 왕이 그에게 엎드려 절했답니다. 왕이 어떤 왕이 누구한테 엎드려 절하는가 보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다니엘이기에 절을 한 겁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 가신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 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은 다니엘의 지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벨론 지역을 통치자로 온 그 넓은 땅을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어른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지금도 그렇듯이 옛날에도 이게 잘하고 왕의 신임 받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헐뜯고 모함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지금도 다니엘도 어찌든지 다니엘 없이 하려고 자꾸 계획을 새기는 거예요. 어찌든지 우리 다니엘 죽여줘. 우리가 산다. 가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10절 임금님 명령을 내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거문과 사연음과 칠연음과 풍수 등 각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임금님 그렇게 한 거예요. 못 이겨서 임금님께서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서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임금님이 이걸 공포하고 자기의 직인을 찍고 절하지 않은 사람은 화덕불에 넣는다. 이게 다 나라에 공포를 한 거예요. 온 나라에다. 그러니까 다니엘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임금님 이제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공포를 해가지고. 그런데 13절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여 그들 왕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그래? 내가 내 어의를 지키고 내 명령을 했는데 안 지키고 그랬어?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악기 소리가 나면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너희 마음에 변해서 내 신상에 절을 하지면 괜찮지만 안 그러면 화덕에 쳐넣겠다. 어느 신이 너희를 임금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임금이 그래 말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구별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하는 바닥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불 속에 던져져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구속해서 구해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안 합니다. 다니엘을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을 잔뜩 화가 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누가 내 말을 안 듣고 내 명령을 안 지키고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티냐 하고 화가 불가제 침이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서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통 때도 무지무지 뜨겁습니다. 옆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했으니까 상상도 못하죠. 그 근처만 가도 열기의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20절 그리고 그의 군대에게 힘세고 아주 힘센 사람을 몇 사람 불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센 사람이 와서 세 사람을 던질라니까 뭐 힘이 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결박해서 꽉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화덕에 던졌습니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고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이 그 불꽃에 타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던지려면 불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던진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7배나 더 뜨겁겠습니까? 23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 사람을 묶인 채로 맹렬에 타는 화덕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오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우리가 묶어서 화덕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결박해서 풀려서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냐.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세 사람을 불에 넣었는데 던진 사람도 다 죽었는데 7배나 더 뜨겁겠는데 오히려 춤을 추고 있다니 묶은 게 다 결박이 풀어져서 근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26절 보면 느부갓네살의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을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위기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떻게 처했든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정말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방관장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거울리지도 않았어요. 이런 저기 불 그 탄 냄새 있죠. 그런 냄새도 안 났습니다. 냄새도.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아무런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나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의 똑같은 거예요. 냄새도 거울리지도 이 머리카락을 바탈 거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멘.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어떤 무엇도 섬기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찬양하여라. 그 나라에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경을 써도 자꾸 이걸 헤매고 있습니다. 네. 6장 보겠습니다. 6장. 6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에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시나 다른 못을 보거나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이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페사르와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수는 왕의 금령이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또 이제 죽일 무함을 열심히 좀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슨 꾀를 써서 무슨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면은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에 임금님이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아무도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얼마나 다니엘을 감시하겠습니까? 다니엘이 또 이번에 또 무엇을 하나 보자 눈이 왕벌거 채가지고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네가 또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임금님 또 명령을 어기고 하나 안 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기도하나 본 거예요.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여 왕은 다니엘을 참 사랑합니다. 자기한테 그렇게 꿈도 해몽해주고 지혜롭게 처리를 잘하고 나를 그 왕 밑에 다 다스리고 있고 근데 또 왕이 고발에 들어왔으니 아휴 어떻게 하면 좋나. 다니엘은 어떻게 내가 또 살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뭔가 궁리하는 거.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임금님, 메대와 베르시아와 법을 임금님이 한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이제 어쩌든지 다니엘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이제 어떻게 이제 법을 할까봐 임금님 내린 법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왕에게 그럼 절대 안 되지요. 그걸 기억하세요.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릴래도 온 나라 국민 앞에 선포한 법이고 변경할래도 할 수가 없지요. 기억하라고 대신들이 와서 임금님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이제 명령 내린 거. 왕이 명령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원하시기를 빕니다. 그대의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17절 사람들이 돌 하늘을 굴려다가 오기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서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왕은 궁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눈으로 세우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동이 뜰 때 왕이 일어나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물었습니다. 왕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 어떻게 살릴 수도 없고 사자들에 넣었으니까 왕궁을 와서 밤새껏 마음 졸이면서 그 밤을 끝눈으로 세우고 날에 터져 동이 트자마자 새벽 2명에 엉큼할 때 갔습니다. 굴 가까이 가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다니엘 대답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왕이 아뢰었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비옵니다. 나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안 지었습니다. 저희는 죄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23절 보면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그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해서 야들아 빨리 와라.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빨리 끌어올려라. 얼마나 명령 얼마나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빨리 끌어올려라. 왕의 명령이 얼마나 크게 떨어졌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니엘을 그래서 끌어올렸다. 그때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만한 상처도 아무런 왕의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굴을 움켜서 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을 죽이려고 헐뜯고 모함하고 왕에 가서 왕 임금님 다니엘 어쩌다 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왕을 괴롭혔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내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26절 보면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이래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라. 온 나라가 왕이 공포한 거예요. 다니엘 섬기는 그 하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다니엘의 목숨 바쳐 섬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라. 그래야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다. 어떤 극한 상황, 정말로. 그럴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내 생명 뭐 하겠습니까? 뭔지 마도 못한 내 생명.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예 저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은 저희 입술 하나님 주관하시고 저를 보내주옵소서. 주님을 가르면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그런 믿음 그런 우리 자신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